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호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정비소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쿠웨이트 타임스 신문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한편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호의 고전적 노작, 김종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를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도미니카 깨엘비스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